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볼가리아 공화국 국경절에 조미수 오구냔 게르지코 부수상에게 3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그와 정부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날 리용호 외무상도 볼가리아 공화국 국경절에 처음에서 라디 나이덴노브 외무상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